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사드 배치 철회 송조투쟁위원회와 사드 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송조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 배치 저지 전국행동,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4월 28일 서울의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드 배치 비용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신문 민플러스가 4월 28일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날강도적으로 사드를 경상북도 송조군에 끌어들인 것과 관련해서 사설을 실었습니다.